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저희 방의 선배 한 분이 그러세요. 국민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이 기말고사를 끝내고 돌아와서는 와, 이제 해방이다 그랬다고요. 이제 겨우 국민학교 2학년. 글쎄요, 해방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9살 먹은 그 꼬마에게는 시험으로부터의 자유, 이것만이 진정한 해방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9살밖에 안 됐는데 좀 측은하죠.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예,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랬어? 알려졌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장 700-8788. Salty sea air, the wind blowing in your face. Perfect day to be at sea. No, yeah. 갑판에 나온 에릭 왕자의 코에 짭짤하고도 싱그럽 바닷내음이 신어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라면 전설 속의 인어들이 진짜로 살고 있을 것만 같죠. People, lad, thought every good sailor knew about him. 그런데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인어들이 바다 깊은 곳에서 왕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인어 왕국의 음악회가 있는 날입니다. 트라이튼 대왕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음악회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 에이리얼 공주의 데뷔 무대니까요. 지휘자인 늙은 바닷개 세바스찬의 지휘봉에 맞춰서 에이리얼의 언니들이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Flounder, hurry up. No, I can't swim that fast. There it is. Isn't it fantastic? Yeah, sure. It, 그 시간, 막내 에이리얼 공주는 물고기 플란더와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은 난파선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꿈 많은 막내 공주, 이 에어리얼에게 궁전은 답답했던 거죠. 난파선에서 주운 오늘의 수확물 포크와 파이프를 들고 만능 해결사인 갈매기를 찾아온 에이리얼. 새로 발견한 이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을 풀어야만 합니다. Humans use these little babies to straighten their hair out. See, just a little twirl here and a yank down, boy, all right. Yeah, I got it. 그런데 갈매기 스커트 역시 모르긴 마찬가지죠. 포크는 사람들이 머리를 빗을 때 쓰는 것이고 파이프는 불어서 소리를 내는 음악용 악기라고 그럴싸하게 둘러댑니다. So they invented this snarf flat to make fine music. Allow me. Music. 음악? 그제서야 에이리얼은 오늘 음악회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Maybe you can make a little planner out of it or something. I'm sorry. I've got to go. Thank you, Scuttle. Anytime, sweetie. Anytime. Yes, hurry home, princess. We wouldn't want to miss old daddy's celebration, now would we? 불이 났기에 궁전으로 돌아가는 공주를 궁전에 살다가 쫓겨난 문어 마법사 우슐라가 구슬을 통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슐라 생각에는 왕의 막내딸 에이리얼이 자신의 원수인 트라이턴 왕을 물리치는 열쇠가 될 것도 같습니다. I just don't know what we're going to do with you, young lady. Daddy, I'm sorry. I just forgot. As a result of your careless behavior. 궁전으로 돌아온 에이리얼은 아버지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That's all completely destroyed. You went up to the surface again, didn't you? Didn't you? Nothing happened. Oh, Ariel, how many times must we go through this? You could have been seen by one of those barbarians, by one of those humans. Daddy, they're not barbarians. They're dangerous. Do you think I want to see my youngest daughter snared by some fish eater's hook? I'm 16 years old. I'm not a child. Don't you take that. 더구나 오늘 또 무태 올라갔었다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에게 인간이란 낚싯줄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야만인들이니까요. If Ariel was my daughter, I'd show her who was boss. None of this flitting to the surface and all of such nonsense. No, sir. I'd keep her under tight control. You're absolutely right, Sebastian. Of 묘안이 떠오른 트라이턴 왕 세바스찬에게 에이리얼을 감시 지도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리지요. 공주를 뒤쫓아서 조그만 굴 속으로 들어온 세바스찬. 그곳은 공주가 이제껏 모아온 인간 세상의 물건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는 공주만의 비밀 장소입니다. 아버지는 인간을 싫어하지만 공주는 인간 세계가 그립기만 합니다. 다리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을 만큼요. Could be bad.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is trove,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can one cavern hold? Looking around here, you think, sure, she's got everything. I've got gadgets and gizmos aplenty. I've got who's it's and what's it's galore. You want thingamabobs? I got 20. But who cares? No big deal. I want more. I want to be where the people are. I want to see. Want to see them dancing. Walking around on those. What do you call them? Oh, feet. Flipping your fins, you don't get too far. Legs are required for jumping, dancing, strolling along down a... What's that word again? street. Up where they walk, up where they run, up where they stay all day in the sun, wandering free.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What would I give if I could live out of these waters? What would I pay to spend a day warm on the sand? Betcha on land, they understand that they don't reprimand their daughters. Bright young women, sick of swimming, ready to stand. And ready to know what the people know. Ask them my questions and get some answers. What's a fire and why does it, what's the word, burn? When's it my turn? Wouldn't I love, love to explore that shore up above? Out of the sea.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Sebastian. 하필 주전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미행이 들통난 세바스찬. 이제 그도 어쩔 수 없이 에이리얼 편이 됩니다. It's just my collection. Oh, I see. Your collection. Ariel, what are you? Don't be a jellyfish. 낯선 소리에 무리로 고개를 내민 에이리얼. 폭죽이 터지는 소리입니다. 바로 에릭 왕자가 탄 배였죠. 갑판에서는 파티가 한창입니다. 에이리얼은 배 난간을 붙잡고 춤추는 인간들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배 위에 있던 애견 맥스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에이리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맥스, here boy. 맥스를 부르는 건장하고 멋있는 청년. Hey, come on, mutt. What you doing, huh, Max? Come on, Max. Good boy, good boy. 에이리얼 공주. 에릭 왕자를 처음 보는 순간 그만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군요. Hurricane coming! Stand fast! Secure the rigging!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용감한 왕자가 손수 키를 잡아보지만 역부족이에요. 벼락으로 배에는 불까지 붙었고요. 왕자가 충견 맥스를 구해낸 순간 폭약이 터지는 바람에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왕자는 정신을 잃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Is he dead? It's hard to say. 정신을 잃고 해변에 잠자듯 누워있는 에릭 왕자. 에이리얼이 구해낸 거죠. 에이리얼은 그와의 사랑을 꿈꾸며 노래를 부릅니다. He's so beautiful. What would I give to live where you are? What would I pay to stay here beside you? What would I do to see you smiling at me? Where would we walk? Where would we run? If we could stay all day in the sun, just you and me, and I could be part of your world. 고운 목소리에 눈을 뜬 에릭. 순간 맥스와 시종 그린스비가 왕자를 발견하고 뛰어오는 바람에 에리얼은 급히 몸을 숨깁니다. Rescued me. She was singing. 왕자는 꿈결인 듯 스치고 지나간 공주의 모습을 잊지 못하죠. 그 목소리는 더욱 생생히 귓가를 울리고요. Oh, no, no, no, no, no, no. I can't stand it. It's too easy. The child... 바다 마녀, 우슐라가 이 모습을 놓칠 리가 없죠. 신이 났습니다. 공주가 인간과 사랑에 빠지다니 이걸 이용하면 자신의 목적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ould make a charming addition to my little garden. 아하! Ariel, dear, time to come out. You've been in there all morning. What is with her lately? 이 일이 있은 후 에리얼의 생활은 나날이 기쁨에 넘칩니다. 사랑을 시작했으니까요. 언니들은 눈치를 챘지만 아버지는 아직 모르지요. Oh, she's got it bad. What? What has she got? Isn't it obvious, Daddy? Ariel's in love. Ariel, stop talking crazy. I gotta see him again. Tonight. Scuttle knows where he lives. 공주는 이제 왕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세바스찬은 이런 공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인 바닷속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노래 부릅니다.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is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re devoting full time to floating under the sea. Down here, all the fish is happy as off through the waves they roll. The fish on the land ain't happy. It's hard 'cause they in the bowl. But fish in the bowl is lucky. They in for a worse of fate. One day when the boss get hungry. Yes, you got me on the plate. What? No, under the sea. Under the sea.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fricassee. We what the land folks love to cook. Under the sea, we have to hook up. We got no trouble. Life is the bubble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Since life is sweet here, we got to be here naturally. Naturally. Even the sturgeon and the ray, didn't the earth start to play? We got the spirit, you got to hear it. Under the sea. Play the flute, the cop, play the harp, the place, play the bass, the sound, the job, the bass, play the brass, the chub, play the tub. The flute is the duke of soul. Yeah. The ray, he can play the lings on the strings. The trout's rocking out the blackfish. He sings his belt and his front. They know where it's at. They know that blowfish blow. When the sun is in the We got a hot Pacifican band. Each little clam here know how to jam here under the sea. Each little slug here cutting a rug here under the sea. Each little snail here know how to wail here. That's why it's hot under the water. Yeah, we in luck here, down in the muck here under the sea. 아리엘? 하지만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오, 공주는 이미 사라지고 없지요. Nailed that girl's fins to the floor. Flounder, why can't you just tell me what this is all about? You'll see. It's a surprise. 공주는 비밀 아지트에 와 있습니다. 그곳에는 배에서 잠깐 보았던 에리 왕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에리얼. Why, Eric, run away with you? This is all so, so sudden. Daddy! 하지만 그때 화가 엄청나게 난 아버지가 들이닥쳤어요. 공주가 법률을 어기고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겁에 질린 세바스찬이 고자질한 것입니다. 왕은 야만인인 인간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야단칩니다. 하지만 공주는 진심을 얘기합니다. Daddy, I love him. 왕자를 사랑한다고요. Have you lost your senses completely? He's a human. You're a mermaid. I don't care. So help me, Ariel. I am going to get through to you. And if this is the only way, so be it.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왕은 공주가 지금껏 모아둔 수집품과 에릭 왕자의 동상까지 모두 부숴버립니다. 슬픔과 절망에 흐느끼는 에이리얼. Poor child. Poor sweet child. She has a very serious problem. 잠시 후 혼자 있는 그녀 곁으로 마녀 우슈나의 부하들이 접근합니다. Who are you? Don't be scared. We represent someone who can help you. Someone who can make all your dreams come true. 그들은 공주의 꿈을 이뤄줄 분이 있다고 그녀를 유혹하죠. 공주가 그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왕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이리얼은 우슐라의 집을 찾아가지요. Well, angelfish, the solution to your problem is simple. The only way to get what you want is to become a human yourself. Can you do that? 공주가 왕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인간이 되는 것밖에 없죠. 우슐라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Like yourself. Poor souls with no one else to turn to. I admit that in the past I've been a nasty. They weren't kidding when they called me, well, a witch. But you'll find that nowadays I've mended all my ways, repented, seen the light, and made a switch. True, yes. And I fortunately know a little magic. It's a talent that I always have possessed. And here lately, please don't laugh. I use it on behalf of the miserable, lonely, and depressed. Pathetic. Poor, unfortunate souls in pain, in need. This one longing to be thinner, that one wants to get the girl, and do I help them? Yes, indeed. Those poor, unfortunate souls, so sad, so true. They come flocking to my cauldron crying, spells, Ursula, please, and I help them. Yes, I do. Now it's happened once or twice. Someone couldn't pay the price. and I'm afraid I had to rake them across the coals. Yes, I've had the odd complaint, but on the whole, I've been a saint to those poor, unfortunate souls. Now, here's the deal. I will make you a potion that will turn you into a human for 3 days. 우슬라가 조건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Now listen, this is important. Before the sun sets on the third day, you've got to get dear old Princey to fall in love with you. That is, he's got to kiss you. Not just any kiss. The kiss of true love. 인간이 된 후 3일째 되는 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왕자와 공주는 사랑의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You turn back into a mermaid and you belong to me. 그러지 못할 경우 다시 인어가 돼서 우슐라의 소유물이 됩니다. I become human. Your voice. 두 번째 조건. 왕자가 기억하고 있는 공주의 목소리를 빼앗는 것. Zip. 하지만 에리얼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두 눈을 질끈 감고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Inner 에이리얼은 이제 목소리를 빼앗긴 채 인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에릭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소녀의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자신의 배필임을 확신했죠. 왕자와 함께 있던 충견 맥스가 낯익은 냄새를 맡고 달려갑니다. 맥스! Quiet, Max! What's gotten into you, Bella? Oh, I see. 그를 따라온 에릭은 바위에 앉아 있는 에이리얼을 보게 되지요. I'm sorry if this knucklehead scared you. He's harmless, really. You seem very familiar to me.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죠. 마치 자신을 구해준 그 소녀 같습니다. I know it. You're the one I've been looking for. What's your name?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공주는 말을 못하지요. 목소리가 없으니까요. Oh. Oh. And you couldn't be who I thought. 그 소녀가 아니라고 낙담하는 에릭 왕자. 하지만 왕자는 잘 걷지도 못하는 예쁜 소녀를 돕기 위해 궁으로 데려갑니다. Gee, you must have really been through something. Don't worry. Don't worry, I'll help you. Come on. Come on, you'll be okay. 인간 세계로 온 공주는 신이 났지만 따라온 세바스찬은 엄청 고생입니다. 특히 세바스찬을 놀라게 한 것은 게 요리를 하는 주방입니다. les poissons, how I love les poissons. Love to chop and to serve little fish. First I cut off their heads, then I pull out their bones. Ah, mais oui, ça c'est toujours délicieux. Les poissons, hé hé hé, with a cleaver, I hack them in two. I pull out what's inside and I serve it outside. God, I love little fishes, don't you? Here's something for tempting the palate. Preferred the classic technique. First you pound the fish flat with a mallet. Then you slash through the skin, give the belly a slice. Then you rub some salt in, cause that makes it best nice. Zut alors, I have missed one. 개요리를 준비하던 주방장이 살아있는 세바스찬을 발견했습니다. Little succulent crab. Quel dommage, what a loss. Here we go, in the sauce. Now some flour, I think, just enough. Now I'll stuff you with bread. It don't hurt, cause you're dead. And you're certainly lucky you are. Cause it's gonna be a hot in magic silver pot. Tout de l'eau, mon poisson, au revoir. What is this? 가까스로 바닷게 튀김을 모면한 세바스찬. 주방장과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덕분에 주방의 물건들은 모조리 박살나지요. 다음 날 저녁, 왕자와 에이리얼은 뱃노래를 즐깁니다. 세바스찬과 플란도, 그리고 갈매기 스카트리 두 사람의 입맞춤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에릭 왕자와 공주의 이 맹승맹승한 데이트를 보고 성질급한 스카트리 먼저 나섭니다. 모두 있는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거지요. 와, someone should find that poor animal and put it out of its misery.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목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분위기만 깨지요. You want something done? You've got to do it yourself. 세바스찬이 나섭니다. 전직 궁중악단 지휘자로서 실력을 발휘하지요. Percussion, strings, winds, words. There you see her sitting there across the way. She don't got a lot to say, but there's something about her. And you don't know why, but you're dying to try. You wanna kiss the girl. Did you hear something? Yes, you want her. Look at her, you know you do. Possible she wants you to. There is one way to ask her. It don't take a word, not a single word. Go on and kiss the girl. Sing with me now. Sha la la la la la, by your mind. Look like the boy to shine. Ain't gonna kiss the girl. Sha la la la la la, ain't that sad? Ain't it a shame? Too bad, he gonna miss the girl. You know, I feel really bad not knowing your name. Maybe I could get... 노래 덕에 두 사람의 입술은 가까워졌지만 no. 왕자는 아직 용기가 없습니다. Okay, no. 엉뚱하게 이름 얘기를 꺼내죠. Rachel? Ariel. Her name is Ariel. 다급한 세바스찬이 Ariel? 공주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That's kind of pretty. Okay. Ariel. Now's your moment. Floating in a blue lagoon. Boy, you better do it soon. No time will be better. She don't say a word, and she won't say a word until you kiss the girl. Sha la la la la la, don't be scared. You got the moves, kiss the girl. Wow, wow. Sha-la-la-la-la-la, don't stop now. Don't try to hide it out. You wanna kiss the girl. Wow, wow. Sha-la-la-la-la-la, blow the long and little to the song. Sha-la-la-la-la, the music play. Do what the music say. You gotta kiss the girl. Kiss the girl. 마침내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입술. Go on, I'm kiss the girl. 하필 그때 두 사람의 배가 뒤집히지요. 마녀 오슐라의 짓입니다. 두 사람이 절대 입을 맞추어서는 안 되니까요. The little tramp. Oh, she's better than I thought. 상황을 보아하니 오슐라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에릭, if I may say, far better than any dream girl is one of flesh and blood, one warm and caring. 이젠 시종까지 에이리얼 편입니다. 왕자에게 환상을 버리고 에이리얼과 결혼하라고 재촉하지요. 지금껏 바닷가에 그 소녀를 기다리면서 불곤했던 피리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에릭 왕자. 그의 결심도 마침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바닷가 저 멀리서 바로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에일리언의 목소리를 빼앗은 마녀, 오슐라가 둔갑한 여인 베네사였지요. 다음 날 왕자가 드디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에리얼은 다정스럽게 왕자의 팔을 낀 에릭의 정혼녀를 봤습니다. 이제 선생의 결혼식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에리얼! 에리얼! 에리얼! I was flying. Of course I was flying. I saw the 슬픔에 잠겨 있는 에이리얼에게 스카트리 다급히 날아왔습니다. Are you hear what I'm telling you? The prince is marrying the sea witch in disguise. 왕자와 결혼할 아가씨가 바로 마녀 오슐라라는 것을 알아낸 거지요. 해는 벌써 기울기 시작하고 공주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왕자의 배로 가기 위해서 바닷물에 뛰어든 에이리얼. 하지만 사람 다리는 힘이 없습니다. I'll try. I gotta get to the sea cave. 플란도가 그녀를 돕지요. 그리고 세바스찬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바닷속 트라이톤 왕에게 가고 스커트는 결혼식을 방해할 새들을 모두 모읍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Dearly beloved. Don't worry, Ariel. We're gonna make it. We're almost there. Do you, Eric, take Vanessa to be your lawfully wedded wife for as long as you both shall live? I do. And do you? 왕자와 마녀의 결혼 성혼문이 난독되는 순간 마녀를 향해서 새들과 물개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충견 맥스의 마지막 일격에 마녀가 차고 있던 목소리 주머니가 땅에 떨어집니다. 에리엘? 에릭! 마침내 주인을 찾아간 목소리. 왕자는 이제야 진실을 알았지요. 하지만 두 사람이 입맞춤을 막 하려는 찰나 해가 완전히 기울어버립니다. 순간 힘을 잃는 에이리얼. 다리가 비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슐라가 이긴 것이죠.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even for you. 마녀의 원래 목적은 권력입니다. 트라이턴 왕을 만난 우슐라는 에리얼을 믿기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죠. I might be willing to make an exchange for someone even better. 딸을 살려주는 대신 자기가 왕위를 갖는 것. I'm not gonna lose her again. Now, do we have a deal? It's done then. 계약서에 서명하는 트라이튼 왕. 순간 왕은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요 마제스티. Daddy? At last. No. It's mine. 유 마스터! Don't fool with me, you little brat! Contractor, no! Why, you little fool! Eric, look out! 에릭 왕자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다의 왕이 된 마녀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왕자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배에 오른 왕자가 그 배의 앞부분으로 우슐라의 급소를 찌릅니다. 순간 우슐라는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제 모든 게 평화로운 이전으로 돌아간 바닷속. 다른 속에 있다면 막내딸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트라이튼 왕이 깨달은 것뿐입니다. Then I guess there's just one problem left. And what's that, Your Majesty? How much I'm going to miss her. 딸에 대한 그리움은 크겠지만 왕은 공주를 왕자 곁으로 보낼 결심을 합니다. 딸에게 인간의 다리를 만들어주지요. 에릭 왕자와 에이리얼은 드디어 사랑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날, 딸을 떠나보내는 트라이턴 왕, 마지막으로 딸을 뜨겁게 안아줍니다.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만화 영화 인어공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죠? 아, 저희 CMF, 시네마 뮤직 패밀리가 또 다른 우리 반 단체인 LPG, 일명 배낭 여행 그룹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신 대전 중구 태평일동의 김태주 학생.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곳을 바닷속까지 여행을 하시는데 뭐 배낭 여행 그룹 까지야 그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서울 강동구 유진호 씨,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육동국 씨, 그리고 광주의 안영지 씨, 대구에서 희정 누나를 생각하는 서준용 씨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라밤바 중에서 나나입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Cause I love my girl down.